감상해라 이마 감상. 인생 자체가 환상. 개미래 왕관은 왕이 될 관상. 함께 함께 야 내일이 림보 상태 야 환생 환생 야 새롭게 환골 탈퇴 야 내 평범 밤이 너네에게 fantasy. I got 다른 차원의 energy. 내 평범 밤이 너네에게 fantasy. I got 다른 차원의 energy. 내 인생 내 인생 꿈결 마지막을 이어주는 이음에 하루 종일 모자라 틈악으로 기분 내 내 영혼은 여기저기 날아다녀 민들레시 감정의 수축과 이와 내가 꿈꾸는 이상은 사람들의 이상 그 이상의 이상 Open my third eye 절망과 영광이 공존하는 내 인생은 영화 내가 열망하는 것을 소리로 만들기 위해 밤을 새고 다시 burn now 내 평범함이 너네에게 fantasy I got 다른 차원의 energy 내 평범함이 너네에게 fantasy I got 다른 차원의 energy